이 시간에는 총봉악단에서 창작 형상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는 생각해. 농장길 막장길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간절한 마음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아 그리운 원수님. 빛을 보면 이 마음 끝없이 달리네. 한없이 정다운 밝은 그 미소 이 밤에 더욱더 그립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축원. 전 바람 맞으시고 이 밤도 사색을 이우시는 지금까지 청봉악단에서 창작 형상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